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너무 길어 난 매일 학교길에 수많은 생각을 하곤 해.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이름 모를 불안감들이 가끔씩 날 괴롭히곤 해. 컴퓨터 앞에 김폭달과 피아노 앞에나 똑같은 의자에 앉았지만 서로에게서 받는 느낌은 전혀 달라. 어젯밤 피아노 앞에서 연주했던 곡의 멜로디를 떠올려 그리고 보티보드 앞에서 친구와 시험자는 농담이나 주고받았던 내 자신을 떠올려. 그래 생각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긴 해. 근데 가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같기도 해. 잠시 생각을 멈추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사이다를 사고 잠시 멈춰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집으로 향해. 어젯밤 부모님과 심하게 다툰 기억을 떠올려 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들은 해야 할 걸 강요해 모르겠어. 그냥 난 현재가 너무 여유롭고 그들의 충고 따위를 들어주기엔 너무 바빴지. 갑자기 좀 답답해. 근데 잠시뿐이겠지. 난 아직 어리니까 괜한 걱정들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잠시뿐이겠지. 그러다 보니 사이다를 다 마셔서 빈 깡통을 길바닥에 세워놓고 힘껏 발로 쳐서 뭔가 편해지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. 근데 답답해. 뭘 할까? 오늘은 운동하기 귀찮아. 먼저 샤워를 하고 피아노를 좀 치고 컴퓨터를 좀 하다가 자야지. 근데 생각해보니 어제도 난 샤워를 했고 피아노를 치고 컴퓨터를 한 것 같아. 그저께도 저번 주도 저번 달도 모르겠어. 이 생활도 잠시뿐이겠지. 아직 내게 시간은 많으니까 머릿속은 여유롭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해. 어느새 우리 집 앞에 도착했고 난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.